Famous Brawl. Famous Brawl. 뭔가 잘못됐다고 느낄 때쯤 이미 늦어버렸단 걸 알았지. 네 눈빛이 말해주던 차츰 How's it damn 내 말은 네 맘이라고. 노트를 펼쳐 한 글자 한 글자 핏물처럼 찍어 내려가던 이름 하나 묻자. 최선을 다하긴 했어. 대답이 없는 의문사 슬픈 표정으로 기억에 불을 붙인다. 기억을 되돌려봐도 변하는 건 하나 없고 이 사진 속에 난 홀로 웃고 있지만 사탕 말린 그런 얘기 환하게 웃던 얼굴 지워버릴래 전부 찢어버릴래 yeah. Your love 아무 감정 없이 보내줄게 네 모든 걸 다 채워줄게 어렵단 걸 알지만 너의 상은 안 돼 love 그냥 멀리 보내줄래 I got you burning up the flame 네가 다 들어가 이런 없이 slowly burn No love.